아직 모르겠니 추억이 흐르려 하는데 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 할 수 있는 거니 너무 서둘러 가지는 마 성격이 급한 시간은 무심하기 말한데 이렇게 이별이 성큼 다가와 날 아프게 하는가 봐 언젠가 다시 사랑할 때쯤에 나 어색하지 않아